밝히고 지난 1년 동안 경제 회생이 급선무였지만 이젠 IMF로 가장 큰 고통을 감내해온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해 정부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Kim Dae-jung announced that the government would put priority on the lives of the middle and lower class and rural residents. President Kim, who is visiting Daejeon, presided over a briefing of the South Chungcheong Province Office on regional administrative reforms this morning. The president said that economic recovery was a major concern of the government over the past year. He stressed the need to push for government policies for the middle and lower class, who had to bear the most burden from economic difficulties.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서 북한의 서해 북방 한계선 침범 행위를 규탄하고 단호한 대처 의지를 밝히는 7개항의 대북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북한은 북방 한계선 침범 행위와 무력 도발을 즉각 중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he National Assembly unilaterally passed a 7-point resolution which charges North Korea of infiltration into the Yellow Sea and proclaims a strong will to take stern measures against it. The resolution, which was passed in a preliminary session this afternoon, urges North Korea to immediately stop military provocations and respond to Seoul's efforts to peacefully resolve the issues which could be a threat to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필라델피아 시가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에 공로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자유의 메달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필라델피아 시 측은 김대중 대통령이 인도주의자와 자유주의자가 지녀야 할 가치를 추구해왔고 취임 첫해에 단행한 경제, 정치, 제도적 개혁으로 국제적인 존경을 받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President Kim Dae-jung was selected as this year's recipient of the Medal of Liberty by the City of Philadelphia in the United States. This award is given to those who contribute to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e city of Philadelphia said that President Kim has pursued values of liberty and humanism and is internationally respected for the economic,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reforms he conducted during his first year as president. KBS가 지난 83년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 이후 16년 만에 기획한 남과 북의 이산가족 찾기 특별 생방송을 통해 모두 6건의 극적인 성공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젯밤 10시부터 3시간 반 동안 계속된 KBS 특별 생방송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미국을 연결하며 70여 건의 이산가족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KBS arranged 6 dramatic family reunions through a special live program aired last night. The program aimed to reunite family members separated by the national division. The program was revived after 16 years when it was first aired in 1983. Stories of 70 separated families were introduced in the 3.5-hour long program, which connected Koreans living in China and the U.S. 무역업계가 동대문 시장을 세계적인 의류, 패션 소품의 쇼핑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오늘 오전 서울 동대문 시장 안에 있는 프레아타운에 외국인 구매 안내소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외국인 바이어들에게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게 될 외국인 구매 안내소는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4명의 무역 전문가와 통역 요원이 상주하게 됩니다. The trading industry took the initiative in making Dongdaemun Market an international shopping place for clothes and accessories.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held an opening ceremony for the Information Center for Foreigners in the Praya Town Building in Dongdaemun Market this morning. The Information Center will operate from noon to 10 p.m. and foreign trade experts and interpreters will provide information and other services to foreign buyers. 영어 우리말 뉴스 정경래였습니다. And I'm Esther Lee. 11주 동안 포성 속에 있었던 코소보 지역 있었는데 저와 강대 다시 뵙겠습니다.